경의하는 김정운동지께 캄보자 왕국 국왕 노르돔 시아모니가 6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군 68돌째 즈음에서 김정운동지께 캄보자 왕족과 인민 그리고 국왕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조선민족과 국가를 영도하시는 김정운동지의 역사적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형제적 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열렬히 바란다고 하면서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개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